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민수기 16장 본문을 가지고 고라의 반역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 17장 내용은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에게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열등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망치며 시기와 질투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서 사는 그 고라의 삶이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등감을 가질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말 그대로 수두룩 빽빽합니다. 열등감을 가지려고 하면 정말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열등감이죠. 군대에서 제일 힘들고 빡센 보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내 보직입니다. 내 보직.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제일 힘들다. 자기가 제일 힘들다. 이게 모든 군인들의 대표적인 말이죠. 포병은 포병이라서 힘들고 보병은 보병이라서 힘들고 PX병은 PX병이라서 힘들고 군인회관 노래방 관리병은 노래방 관리병이라서 힘들다고 합니다. 지가 제일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볼 때는 우리는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망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이것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16장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간의 삶의 모습 중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모세의 모습이죠.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모세는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사는 그 라다의 명령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살았습니다. 나도 잘 살고 이스라엘 백성도 잘 살아야지.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저들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저 사람들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놀라운 중보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의 삶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열등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남의 인생을 망치는 삶. 또 하나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는 이 중보의 삶. 라다의 사명을 살아내는 이 삶인 것입니다. 이 고라의 반역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열등감이라는 이 아주 죄가 자라기 좋은 밭이 있었고요. 그 밭에 어떤 씨앗이 심어졌는가 하면 예전에 3월 달에 다루었던 건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역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무리는 참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미리암이 벌을 받아서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미리암을 향해서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가 서로 화해하고 그 중보 기도로 인해서 그의 병이 낫는 아주 놀라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잘 끝난 것 같지만 무엇은 남았습니까? 그 죄의 씨앗은 남았습니다. 그 죄의 전염성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전염성을 가진 죄의 씨앗이 날아다니다가 어디에 머무른 것입니까? 이 고라 자손의 열등감을 가진 그 마음밭에 이 죄악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 강한 전염성을 가진 그 죄의 씨앗이 거기에서 발아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모세에게 반역을 하는데 그 집 고라의 전 집 그리고 또 다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르우벤 자손의 그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 집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 이들이 모두 다 그 열등감이라는 밭 위에 심어진 그 죄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반역을 하는 아주 정말 어리석은 그 일을 저질렀지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고라의 자손과 그 집 모든 소유까지도 다 삼켜버렸습니다. 산채로 스올에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함께 동주했던 250명도 그 향단에서 나온 불이 그들을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야 모세, 아론, 너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죽잖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연병, 지금으로 말하면 패스트죠. 이 연병이 발병되게 해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온 집이 죽고, 250명, 거기에 동조했던 250명이 죽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반역을 하려 했던 만 4천 명이 죽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까? 바로 이 열등감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후세대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벌을 내리신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 벌로도, 이 심한 벌, 14,000명의 250명의 또 그 내 가족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비상처치, 응급치료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정신과 아시죠? 정신병원. 정신병원이 이제는, 예전에는 거기 가는 사람 다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는 현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신과가 이제 앞으로 전도 유망한 직장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정신과에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호전되었는가를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가 겉에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마음의 상처가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신과에서는 그 치료가 다 됐는지, 호전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혜로운 현명한 의사가 그것을 판별하는 판별법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굉장한 효과를 얻었다고 하죠. 그 분별법은 이렇습니다. 퇴원 예정 환자를 수도꼭지가 틀어져 있는 방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걸레를 손에 쥐어주고 그 물을 닦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직 치료가 덜 된 사람은 물만 닦고 있답니다. 물만 계속 닦고 있답니다. 근데 치료가 되고 이제 퇴원해도 되는 사람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닦는다고 합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 그것이 바로 근원을 치료하는 것이죠. 고라 자손과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 일은요, 그저 바닥에 흐르고 있는 물 닦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그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원, 그보다 근원적인 원인을 처리하고 그것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 악한 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나쁜 일, 그 근본 원인은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근본 원인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물만 닦는 일만 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이 물 잘 닦게 해주세요. 더 흡수 잘 되는 걸레 주세요. 이것을 구하지 그 근원을 해결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7장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 근원적인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사람이,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난 데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안에만이 있는 생. 그렇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 우리가 그 생명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생명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과 동일한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여기 나와서 앉아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가 뭔지를 잘못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죄를 그저 행위로만 생각을 해요. 어떤 나쁜 행위, 거짓말, 간음. 특히 우리가 그렇게 제일 잘 생각하는 게 뭐죠? 동성애. 많은 근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자들은 그 동성애라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때문에 지옥에 갑니까? 지옥에 간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들이 지옥에 간다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사람인가 하면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동성애자들은 지옥에 가까운 사람이고 나는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지옥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금지했던 자기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동성애나 간음보다 훨씬 더 많이 성경에서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탐욕입니다. 탐심. 동성애나 간음 죄보다 한 10배는 더 많이 말하는 게 탐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간음이나 동성애는 지옥 갈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탐욕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탐욕스럽습니다. 우리는 탐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갈까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탐심마저도 그 탐심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 이 죄가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가장 강력한 죄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자신의 구원자이고 내가 내 자신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율법주의자들을 독사의 자식, 지옥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심하게 표현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간음한 여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은 독사의 자식, 지옥 자식,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옥 갈 죄를 짓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를 세우는 죄.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선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일을 또 하지 않아서 천국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를 세우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지옥에 훨씬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충격적이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자리에 모시지 않거나 모시려고 애쓰지 않는 모든 것이 죄요 지옥에 가게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없고 생명이 하나님이 없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지옥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애써야 합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로 주인 자리에 모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와 모든 신자의 고민이어야 하며 매일매일 깊이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7장에 이 사건,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바로 그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인생 주인의 자리에 모셔서 그 하나님 안에만 있는 생명을 누리도록 하여라. 그것이 오늘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날 이 본문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시청각 교육을 해주십니다. 아니 시청각 교육을 뛰어넘었죠. 3D 교육 요즘 뭐 3D라고 할까요? 3D 교육, 3D 교육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먼저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각 지파에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너라.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팡이라는 말과 지파라는 말이 히브리어 어원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에 지팡이, 우리나라 말도 비슷하죠. 각 지파에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그래서 모든 지파가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그 지파의 대표 족장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원래 레위 지파는 인구 조사할 때도 지파에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근원적인 치료를 하실 때는 레위 지파 또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서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도 지팡이를 가져오느라. 그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로 하나로 묶어서 한 지팡이를 가져왔겠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지팡이를 가져오되 누구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아론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들을 지성소에 그 증거궤 앞에 갖다 두라. 증거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그렇죠.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들어있죠. 그 증거궤 앞에 이 지팡이들을 가지런히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택한 자의 지팡이,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세가 장막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싹이 트고, 여기서는 순이 돋고 뭐 우미 돋고 이건데 둘 다 싹이 튼다는 말이죠. 싹이 터서 잎이 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꽃이 폈습니다. 세 번째로 열매가 맺었습니다. 아마 세 가지 현상이 다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이파리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맺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다.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만이 누리는 유익이다.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의 모습은 죽은 것 같은 이 지팡이에서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것처럼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린 그 사람은 늘 생명력이 넘치고 꽃이 피어서 누군가를 즐겁게 하며 그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의 그 인생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유익을 끼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너희가 나아가야 할 바이다 라고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또는 반항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문제의 근원적인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폭정을 했거나 국정농단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 모시지 않으니까 그들 안에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열등감으로 다 세상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모든 문제들이 생겨난 것이지요. 열등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열등감을 가지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열등감을 가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일을 힘쓰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는 열등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서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에 많이 유행하는 말이 뭡니까? 금수저, 뭐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멋진 명품 인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 인생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질그릇에 보석을 담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보석그릇이 됩니다. 근데 금그릇에 똥을 담으면 뭐가 됩니까? 똥그릇이 되는 겁니다. 요강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 우리가 금수저이든 은수저이든 동수저이든 흙수저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 하나님이 담긴 인생은 명품 인생입니다. 가장 귀한 인생입니다. 왜요? 그분께만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분 안에서는 모든 자가 생명이 넘치는 생명이 풍성한 명품 인생이지만 그분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금그릇이든 금수저든 은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이 한자로 풀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PPT 보여주실래요? 죽을 사자 아시죠? 죽을 사자. 죽을 사자가 어떻게 어떤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넘겨주세요. 네. 처음에 하나 일자, 그 다음에 무슨 글자입니까? 저녁 석자. 어우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무슨 글자입니까? 저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저게 비수 비자입니다. 네. 그래서 죽음이란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요. 네. 하루 저녁에 날아드는 비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낮에 날아드는 비수도 솔직히 피할 수가 없지요. 근데 어둑어둑해진 저녁에 날아드는 비수는 어떻습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저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죽음 밖에는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살생자를 보면 다음 겁니다. 살생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저 이렇게 된 애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게 삐칠 별입니다. 삐칠 별. 어디에서 벗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푸셨더라고요.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하루 저녁에 날아드는 비수처럼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죽음을 피해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무엇입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삐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푸시더라고요.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 언젠가 써먹어야지 했는데 오늘 써먹네요. 끼워 맞춘 것 같지만 이 의미만은 여러분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은 뭐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죽음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바로 그 일이 필요한 겁니다. 이 생각이 정립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위해 애쓰시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저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교회 행사 참여하는 것 정도로 모든 것을 끝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남의 양파밭에 들어가서 양파를 훔치다가 걸렸답니다. 우스갯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사람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세 가지를 선택하시오 그랬습니다. 첫째, 양파 100개를 앉은 자리에서 다 먹으면 용서해 주겠소. 둘째, 매를 100대 맞으면 용서해 주겠소. 셋째, 양파값 10만 원을 지불하면 용서해 주겠소. 이 사람이 뭘 택했을까요? 돈도 안 들고 아프지도 않는 양파를 먹는 것을 선택했겠죠? 양파를 먹습니다. 한두 개는 괜찮아요. 10개 먹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속이 아려옵니다. 20개 먹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속에서 불이 나고 혓바닥이 얼얼해서 더 이상 양파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그냥 맞을래요. 맞습니다. 10대 맞습니다. 20대 맞습니다. 엉덩이에서 피가 납니다. 더 이상 못 맞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10만 원 주고 나왔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하려면 처음부터 순종하십시오. 너무 돌아가지 마시고요. 너무 많이 돌아가지 마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에 모시는 그 일에 여러분 빨리, 최대한 빨리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늘 그것을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삶을 누리게 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살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가 또 그러지 못한 삶을 살고 모셨다가 또 그러지 못한 삶을 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뭐만 있습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쫓기는 것과 열등감, 허무와 고독과 우울과 죽음, 그리고 내 인생을 망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만이 늘, 그리고 늘 비참함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설계된 인생이구나, 계획된 인생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설계된 대로, 계획된 대로, 목적된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겠구나.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일을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서 날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령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심하고 애쓰고 그 일에 매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